Goodbye, goodbye,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Check it out, yo. 무덤덤해져가는 서로의 감정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이제 무덤덤한 우리. 이미 사랑은 떠났고 정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하고 뜨뜻이 지근해졌지. 관심은 집착이 되어버리고 웃음은 거의 밥 먹듯이 해. 너와 내가 쌓았던 신뢰랑성은 무너지고 넌 이제 이별길을 걸으며 새 사람을 찾지. 같이 울기 위해 널 만난 건 아닌데 상처받기 위해 쌓은 추억이 아닌데 잊혀져간다. 너무 쉽게 또 한 사람과 남이 돼. 고작 이별하기 위해 널 사랑한 건 아닌데 익숙해져간다. 산다는 건 그 얼마나 무기력한 외로움일까. 그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 죽도록 사랑했건만 끝내 나 죽지 않았니.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내뱉으면 한숨이 돼. 누구나 하는 이별이니 우리 슬퍼 말아요. 난 또 그대 닮은 듯 아닌 사람 찾아갈게. 같이 울기 위해 널 만난 건 아닌데 눈물이 난다. 상처받기 위해 쌓은 추억이 아닌데 잊혀져간다. 너무 쉽게 또 한 사람과 남이 돼. 고작 이별하기 위해 널 사랑한 건 아닌데 익숙해져간다.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Goodbye, goodbye. 어차피 떠난다면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